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. But you know that it ain't for free. Yeah. 내가 만든 쿠키 너무 부드러우니 자꾸만 떠오르니 나의 초코칩 put a sprinkle in my body. 게 만들고 싶어 숨기고 있지만 날 다 벗고 싶어. If you want it you can get it. If you want it 네 목소리를 더 들려줘 boy. 식사는 없어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달콤한 맛만 디저트 맛만 원하게 될 거 알잖아. 식사는 없어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달콤한 맛만 디저트 맛만 원하게 될 거 알잖아. 내가 만든 쿠키 너에게는 독이지 마음속을 녹이지. Yeah, looking at my cookie. Yeah, 혹시 향기부터 다르니 한 입은 모자르니. 너의 초코칩으로 스프링클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싶어. 숨기고 있지만 날 더 보고 싶어. If you want it, you can get it. If you want it, 네 목소리를 더 들려줘 boy. 식사는 없어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달콤한 맛만 디저트 맛만 원하게 될 거 알잖아. 식사는 없어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달콤한 맛만 디저트 맛만 원하게 될 거 알잖아. Bet you know, bet you know, bet you know I'm best at being 없었던 데서는 못하다. 난 몰라.